사랑이란 사치인 줄 알고 있었는 걸. 그런 내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. 너만 봐도 이제 숨이 너무 벅차. 까만 밤하늘에 술을 넣듯 네 얼굴이 어른거려. 나 참아 숨도 못 자. I'm falling in love with you girl. Never wanna lose you my girl. 그대 없이 나 단 하루도 살 수 없어. Can't let you go. 내겐 너무 분해 넘치는 너야. 너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나야. 가진 건 겨우 배운 사랑이 다지만 그 모든 사랑은 죽을 때까지 너야. Only you.